재밌는 얘기야. 입이 아파 다 못 셀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하고 산뜻한 얘기 하나만 하고자 한다. 엄마와 두 아이가 사는 아담한 집과 모자 하나. 근데 우스꽝스럽게도 그 모자를 쓴 게 고향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해보자. 나지막한 언덕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산자락 끝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동네. 바로 엔빌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충분해? 충분해. 그 동네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없는 거 없이 다 사고 팔았다. 신발도 팔고 셔츠도 팔고 엿가락처럼 긴 사다리도 팔고 보트도 팔고 게다가 거저 줘도 안 먹을 요상한 것도 팔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메인가와 몬트롭이 만나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눈부시게 깨끗한 부동산 회사. 사장은 헹크 험버플로. 험버플로 부동산입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가겠다니 무슨 소리야. 넌 애 보러 왔잖아. 약속했으니 애를 봐야지. 애를 버리고 가면 되니? 죄송하지만 정말 가봐야 돼요. 그럼 내가 곧 집으로 들어갈게. 깜빡했어요. 알았어. 고마워 에미. 죄송해요. 모두 주목하세요. 정각 9시 2분이에요. 회의시간! 회의시간! 모든 직원은 쉴 새 없이 손을 씻으시오. 우선 우리 험버플럽에서 오늘부터 일하게 된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짐 맥플리니간!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해고야. 뭐라고 하셨죠? 해고라고. 하지만 전... 그만두라! 한 달에 두 번 만나야 정이 들지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조앤 월든. 비공식적이지만 깨끗한 곳에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들이 손님들을 만나 서로 알고자 하는 자리요.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당신 아이들. 조앤, 우리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죠. 오늘도 집이 지난번처럼 아수라장이면 그만둬야 돼. 잘 알겠어요, 험버플루 사장님. 걱정 마세요. 약속할게요. 오늘은 아이들이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래야지. 험버플루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만요. 험버플루 부동산을 나와 메인가로 좌회전해서 3마일을 내려가면 리플라퍼 거리가 나온다. 여러모로 볼 때 아주 쾌적하며 이웃끼리 만날 때면 사촌을 만난 듯 이렇게 밝은 인사를 한다. 안녕. 안녕. 안녕. 가지런한 잔디밭. 잡초는 눈 씻고 봐도 없고 잔디도 매일매일 이발하고 필요하면 하루에 두 번도 한다. 그리고 이 길 끝나는 곳에 있으며 평범한 이 집에 사는 여자아이와 그의 오빠에게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내빈지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할 일들. 첫 번째, 목록 만들기. 두 번째, 색칠 연습하기. 세 번째, 대학원 조사하고. 네 번째,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다섯 번째, 영원히 남을 만한 추억 만들기. 여섯 번째, 유언장 고치기. 대체 뭐 하는 거야? 열 번째, 내가 내일 할 일들. 시사 승려 여러분! 나빈지, 너도 잘 들어봐. 여러분은 이 집에서 보는 쇼 중 세 번째로 위대한 멋진 스타트 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걱정 마. 다 원래대로 해놓을 거야. 그 이름도 유명한 계단 썰매 타기 쇼. 계단 썰매 타기 쇼? 이것도 목록에 써놔야지. 넌 재미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 자, 이제 출발이다! 왜 그래요? 너 이 옷 안 버린 거 다행인 줄 알아라. 엄마, 굉장히 화나셨겠지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다 셀리의 잘못이에요. 어, 그러셔? 도대체 셀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 시간 좀 줘요, 생각해내게. 그만해, 콘라드. 왜 오늘이니?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집을 망쳐놔? 오늘 무슨 일 있는지 알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오늘 엄마가 중요한 파티를 여실 건데 회사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사고까지 치고 개까지 내보냈어요. 오빠한테 큰 벌을 내려주실 거죠? 그래, 셀리. 한 일주일간. 하지만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일주일? 제발 이틀만요. 오늘 너한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였잖아. 집 깨끗이 하란 거. 넌 청개구리처럼 시키면 반대로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알아? 떡떡떡. 개 잃어버리신 분? 우리 집 마당에 이 녀석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처럼. 자상도 하셔라. 내가 잘생기기만 한 줄 알았죠? 레리 아저씨, 잘난 척 그만하세요. 예, 고마워요. 그냥 로렌스로 불러. 레빈즈를 찾았네.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네. 난 공주가 되고 싶지 않아요. 헌법 군주국에선 의회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거로구나. 얘야, 착하지? 얼른 가서 거실에 늘어놓은 거 깨끗하게 다 치워놔라. 알았지, 친구? 내가 아저씨 말을 왜 들어야 되죠? 건라드, 하라는 대로 해. 비렐름 사관학교 보내는 거 좀 생각해봤어요? 비렐름 대령의 문제아 사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음 맞췄어요. 콘라드한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조앤, 조앤. 그 마음 내가 알지요, 조앤. 난 당신을 정말 존경해요. 혼자 된 후에 일하면서 아이들 둘 키우랴. 게다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 노릇하랴.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가요. 힘이 들어요. 알죠. 얼마나 애쓰는지도 알고요. 이건 당신한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비렐름 대령의 문제아 사관학교에 보내는 건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구 좋은 결정이라고요. 최고의 사관학교가 겨우 자동차로 8시간 거리예요. 전화예요. 얘기 다 들었어요. 난 죽어도 사관학교 안 가요, 아저씨. 야, 임마. 난 네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네 엄마랑 사귀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 이리 와봐. 나도 네가 아주 싫거든. 하지만 네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내 마음대로 했다면 넌 오늘 당장 사관학교로 보냈을까? 난 절대 안 갈 거예요. 거기 가면 되게 좋아할걸? 여름 캠프 가는 거랑 아주 비슷해. 무지막지하게 훈련시키고 못살게 군다는 것만 빼고. 또 하나, 로렌스라고 불러. 이 버르장머리 없는 천하의 착한 애구나. 넌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니? 난 내 애들이 너무 좋아. 조에 거기 있었군요. 로렌스, 미안하지만 지하실에서 의자 좀 날라다 줄 수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서 가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세이즈 회의가 있거든요. 그랬군요. 그럼 오늘 밤 파티에서 봐요. 그래요. 엄마, 레리 아저씨 쓴 사기꾼이에요. 아저씨한테 로렌스라고 속으면... 불러라. 케이트 캐드릭입니다. 파티 준비하러 왔는데요. 네. 케이트 씨는요? 전데요. 그래요? 안쪽으로 가세요.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조용히 해. 이제 전에 오늘은 된댔잖아요. 스케줄 짰어요. 봐요. 조용히 해. 네빗. 조용히 좀 못하니? 제인월든 부동산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가족처럼 모십니다. 나 험버플럽 사장이요.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와줘야겠어. 지금요? 예, 그래요. 안 되겠어? 안 될 리가 있나요? 좋아요. 왜 그러세요, 엄마? 엄마, 다시 사무실에 가봐야 돼. 관부인이 널 봐주면 좋을 텐데. 그 아줌마 싫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좀 늦어서요. 갑자기 연락했는데 와주셨네요.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몇 시간만 일 보고 돌아올게요. 안녕. 혼나든 벌받는 중이라 비디오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샐리, 마지막 기회야. 전 컵케이크 만들고 싶으면 진이네 집에 데려다 줄게. 나 이제 진이랑 친구 아니에요. 지난번에 케이크 만드는데 지가 주방장 안 되잖아요. 내가 주방장인데. 그럼 드니즈는 어때? 걘 말 대답해서 내가 입 다물라고 야단쳤어요. 대장 노릇하는 게 싫어? 절대 못 참죠. 알았다. 집에 둘 다 있을 거면 주의사항 잘 들어. 컨라드, 집안에서 콩놀이 하지 말고 전화 받아서 이런 말 하지 마. 장의사입니다. 엄마, 난 주의사항 없어요? 담배 씹지 말아요. 고마워요. 절대 안 할게요. 또 절대로 말이야. 거실 안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 그랬다간? 그랬다간요? 아저씨가 말한 대로 날 사관학교에 보낼 거예요? 네가 말만 잘 들으면 사관학교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도 어떤 때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해. 세일즈 회의 잘하고 와요. 얘들아, 나랑 같이 텔레비전 보지 않을래?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돼. 그래서 그랬죠. 믿음 나 믿다게 나 죽가시는. 대만 국회 웃기네. 번때를 보여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뒤집어 엎어. 그래서 애들은 의자에 파묻혀 뾰루퉁 앉아있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오기 시작했다. 아주 싸늘하고 축축했던 그날, 아이들은 집안에 갇혀 재미없이 게임도 하지 못하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라리 낮잠이나 잘까? 아니,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줬으면 하고 바랬다. 물고기 그만 괴롭혀. 그래, 물고기 그만 괴롭힐게. 침이다, 아빠! 손 잘 치워! 그만해! 손 치우라니까! 어디서 쿵 소리가 났다. 누구지? 애들 가슴이 쿵쿵거렸다. 옷장에서 나는 것 같아. 오빠? 오빠 왜 그래? 깜짝 놀랐잖아. 조금 전에 네 얼굴은 꼭 괴물을 본 얼굴이었어. 괴물이라고? 어디에? 뭘 그리 놀라냐? 대체 뭐지? 나도 몰라. 대빵큰 고양이 같았어. 대빵 커? 이왕이면 체격이 크다고 말하면 좋잖아. 그런데 어디 숨어 있는 거냐? 고양이가 진짜 크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럼 불가능하다마다. 아까보다는 여기가 숨기가 나았구나. 절대 우리를 못 찾을 거야. 소리치며 달아난다. 내 말이 맞지? 누구세요? 누구? 나? 내가 누구냐면 모자를 쓴 고양이야. 딱 보면 감이 안 잡히냐? 난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고양이라서 너희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왔단다. 오셨다. 왔어요. 왔어. 아, 생각이 안 나. 내가 원래 말재주 별로 없단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난 말하는 고양이 캐시야. 그 정도면 대체 뭘 더 바래. 도대체 인간들은 만족할 줄 몰라. 말하는 고양이가 어디 흔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말한다? 엄마 고양이랑 아빠 고양이가 서로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마침내 둘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느 곳에서 왔냐고요? 그래 당연히 우리 동네지. 아니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요? 차 타고 왔지. 예, 나 여기 오지 2분이나 됐는데 넌 어쩜 마실 거 한 잔 대접 안 하냐, 세상에. 네, 알았어요. 우유 좀 갖다 드려요? 우유? 아, 싫어. 나 우유가 안 받아. 먹으면 설사해. 나한테 감사하게 될걸? 안녕! 서피다! 예! 집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이분은 누구냐? 우리 엄마예요. 하필이면. 그래, 너희 집 정도면 꽤 잘 꾸며놓은 편이지. 물론 커튼이 너무 촘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울퉁불퉁한 소파는 처음이야. 끔찍하게 불편한 이 아줌마 누구냐? 일어나세요. 애 보는 아줌마예요. 뭐라고? 애 보는 아줌마?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 여자한테 돈을 주고 애를 보게 한단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돼. 난 공짜로 해봐. 자, 너희들이 어떤지 재미 측정기로 재보자꾸라. 재미 측정? 네가 얼마나 재밌나 재보는 거야. 계속 불 지르는 아이? 아, 유별나구만. 그럼 이번엔 너. 긴장하지 마. 말썽꾸러기 오줌 싸게. 엉터리야 이 녀석아. 진실을 부인한다고 오줌 싸기가 어디 가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 둘 다 정상이 아니야. 넌 유별난 아이고 넌 말썽꾸러기야. 치료비는 $700. 의료보험은 들었냐? 어쩔 건데요? 두 가지 치료법을 추천하고 싶어. 하나는 무지하게 아픈 주사를 배하고 무릎에 계속 맞는 거고, 또 하나는 뮤지컬을 통해 치료를 하는 거야. 예! 몇 대 맞으면 돼요? 몇 대를 맞냐고. 오, 너 아주 강적이구나. 아! 밝은 태양 못 보는 축축한 날씨. 그렇지만 재밌게 놀 수가 있지. 노는 법을 알아야 재미있다. 털뭉치야. 나는 마술도 해. 정말 당장 그만둬! 누구야? 나다! 물고기 몰라? 처음 2주 동안은 예뻐하더니 이제는 쳐다도 안 보지. 물고기야 말을 해! 물론 말이야 하지. 하지만 거짓 내용 있니? 없어. 전혀 없어. 입 다물지 못해? 쟨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도 안 계신데 도둑 고양이가 있어서는 안 돼. 헛소리야. 제 얘기 들을 거야? 쟨 자기 오줌을 마셔. 옛날에 고양이 한 마리 살았네. 엄마 말 듣지 않는 고양이가 살았네. 오줌도 아무 곳에나 맘대로 찔끔찔끔. 결국엔 병원으로 끌려가서 주사로 루루 뻥. 너무나 무서워. 하나도 재미없어 정말로. 따분해요. 그런 녀석들은 학교 가서 배워야 돼. 글자 배워서 유식해져야 돼. 랄랄랄라. 얘들아, 저 고양이는 너희 엄마 주의사항 중에서 그러니까 17개 넘겼단다. 장의사입니다. 18개! 이런 공위에서 서 있는 거 별거 아니야. 아주 난 옆에야 나처럼 이럴 수 있어. 행복이란 별게 아니야. 그냥 노는 거야. 우산하고 깡키 인생은 살기 나름 노라요. 모두 미친 듯이 노라요. 전화를 봐 노라요. 비도 그쳤단다 신난다 도다시피. 나는 행복하고 정말로 건강하다네. 개가 나를 보고 짖고 고양이가 비웃는다 해도 나 지금 멀미 날려 그래. 오유 실수를 했네. 절대 너 없으면 재미 같은 거 없다고. 모르시겠어. 내 그놈의 우유가 일낼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멋있어 정말. 이 집 애들은 똑똑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싸구려 쇼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넘어가. 정말 멋있는데요? 다시 해봐요. 아, 그러고 싶지만 물고기 말이 맞아. 난 가는 게 좋겠어. 제발 가지 말아요. 아니야, 난 가야 돼. 너희는 그냥 물고기랑 재밌게 살아. 공부하고 방 청소하고 복잡한 나르쌤 하면서 말이야. 안 돼요, 가지 말아요. 아, 그렇다면 안 갈게. 예! 내가 여기 있을 거라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놀랍고도 신기한 마법의 세계를 말이야. 이건 계약서야. 사인을 하라고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누구예요? 바로 마술 세계의 요정들이야. 그래, 진짜야. 싫은데 변호사들이야. 사람들이 서로 못 믿어서 걸핏하면 소송을 걸어서 그래. 겁먹지 마.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은 실컷 재밌게 놀아도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증하는 거니까. 실컷 놀아도 돼요? 물론. 나쁜 일 안 생겨요? 물론.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해봐. 그건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좋아. 좋았어. 여기 사인해.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긴 아니야. 어? 한 장 넘기고. 이건 별거 아니야. 여길 긁어봐. 냄새를 맡고. 좋았어. 아, 그냥 지나가고 맨 밑에 사인해. 잘했어. 자 이제 하이파이브. 퍼. 자 이제 파티 시작하자. 어허. 자 거실 좀 볼까? 왜 안 와? 엄마가 절대 거실에 들어가지 말랬어요. 우리가 소파에서 뛰고 난리칠까봐 걱정돼서요. 맞는 말이야. 소파에서 뛰면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돼. 전문가가 손봐야 돼. 이후. 속을 좀 들여다봐야겠어. 예. 빨리 와야지. 미안. 대체 뭐가 들은 거야? 어서, 어서 나와. 찾았다. 그 되게 그래? 그런 거 처음 봤어. 또 있어요. 앉아 씨바, 앉으라 너. 얼른 들어가. 들어가네 또. 빨리 들어가, 들어가. 도와줘서 고맙다. 금방이면 돼. 나는 정비공이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라고. 이제 다 됐어. 같이 놀자. 혼자 하니까 재미없다. 엄마 파티는 어떻게 하고? 뭐 어때? 계약서에 사인 했잖아. 우와! 네 자리 하나 남아 있어. 셀린 절대 안 해요. 쟨 재미가 뭔지도 몰라요. 재미? 넌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야. 재미는 유치한 거란다. 엄마가 너한테 한 말 기억해봐. 거실에 발도 들여놓지 말랬잖아. 아 기억 안 나면 내가 다시 들어줄게. 또 절대로 말이야. 거실 안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 그랬다간 그만 둬야 돼. 둬야 돼. 둬야 돼. 둬야 돼. 둬야 돼. 둬야 돼. 그만 둬야 돼. 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와! 아! 내 동생도 여기에 갇혔었는데. 이야! 그래. 엄마! 정말 신나는데? 서커스 하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서커스에 있는 불쌍한 동물들이나 수치한 어리광들은 병들어 있어. 재밌게 해준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노는 건 그 누구도 모를 걸. 뭐하는 짓들이야. 도저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어 아저씨, 오빠한테 소파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나빠 오빠 나빠. 셀리 귀여운 천사 공주님, 특별히 말이야. 넌 비밀로 해줄게. 알았지? 모두 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캐스는 어디 있지? 나도 몰라. 멋있네. 먹는 거 처음 보냐? 이 집에 고양이 있냐? 나 말이야. 너 말이야. 아무래도 나가야겠어. 봤지? 나랑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댔잖아. 어머나 꽁. 이런 걸 몰랐을걸. 고양이 늘 엉덩이로 떨어져. 발로 살짝 떨어진댔는데?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몰랐지. 공주님은 대체 뭐 하면서 놀고 싶은데? 컵케이크 만들기요. 컵케이크? 어 그래. 주방으로. 지금 이 프로는 놀라우라 신제품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 놀라우라 신제품 시간입니다. 전 맨날 스웨터 입고 뻔한 질문만 하는 진행자입니다. 자, 오늘은 컵케이크를 만드는 놀라우라 신제품을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멀리 연구에서 오신 주방장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컵케이크 만드는 건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시죠? 아, 예, 저도 그래요. 이제부터 컵케이크 만드는 모든 과정을 싹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신제품 즉석 컵케이크 제조기를 이용하세요. 정말 흥분되네요. 아, 즉석 컵 뭐라고요? 즉석 컵케이크 제조기. 아, 정말로 이 놀라운 기계는 주방에 있는 어떤 재료를 이용했었던 순식간에 뚝딱 컵케이크를 만듭니다. 아, 잠깐만, 어떤 재료든지요? 뭐든지요? 뭐든지요? 네, 뭐든지요. 뭐든지요? 뭐든지요? 뭐든지요? 그만하세요. 나 열받으면 못 말려요. 뭐든지요. 자, 볼까요? 뚜껑을 열고 달걀 한 꾸러미를 집어넣어주세요. 뭐요? 핫도그도 한 봉지 넣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케찹 넣고. 네, 그럼요. 이번에는 소화기도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넣죠, 뭐. 음? 이제 뚜껑을 닫고 그냥 돌려만 주세요. 어,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오, 예! 열어볼까요? 컵케이크 모양 틀에 부어줍니다. 닫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븐에다 넣어 굽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 컵케이크 몇 분 후면 완성됩니다. 몇 분 후라고 말하셨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무식한 데다가 멍청하시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못생기게 당신 엄마 같군요. 우리 엄마를 못생겼다고 했나요? 박채야, 진심이야. 없애버릴 거야. 캣 꼬리요. 무슨 일인데? 오, 알았다. 내가 잘라버렸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오, 이런 비런. 잠깐 기다려주세요. 사실 내가 고소를 하겠다는 말은 아니야. 고소할 만하다는 거지. 나중에 얘기해. 그만들 가봐라. 가봐. 캣, 오븐에서 저런 소리가 나는 거 맞아요? 물론이지. 요리가 다 됐다는 뜻이야, 컨네. 콘라드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컨던. 캣. 아, 그건 내 이름이고. 네, 다 됐어요. 이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분명히 맛있을 거야. 뭐야, 너무 맛없다. 먹을 사람? 맛이 너무 이상해. 이런 세상에. 캣,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어서요. 계약을 했잖아요. 알았어, 해볼게. 어? 책임을 지고 치워주세요. 네, 공주님. 당장 치울게요. 금방 돌아올게. 안녕 아줌마. 봐, 나 여자예요. 안돼, 우리 엄마 옷이야. 이 걸레 같은 게? 오늘 밤에 입을 건데 다 망쳐놨어요. 아니야, 원래 거지 같은 옷을 산 거야. 진짜? 내가 이미 다 경고를 했는데 내 얘기를 아무도 귀담아 안 듣다니만. 명결 내시가 멍멍치지면 주인공이 위험에 빠진 거란 걸 이 물고기가 알기 쉽게 말해줬는데도.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심호흡을 하면서 진정하도록 해요. 누가 해결할 줄 아니? 나야. 내가 다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할게. 일을 해줄 친구들을 알아. 이 상자 안엔 두 가지가 들었어.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걸 두 가지 이름하여 요물원, 요물투. 얘네들은 물지 않아. 그냥 즐겁게 놀길 원해. 자, 그럼 환영해줘. 요물투와 요물원. 짜잔! 오 예! 요물은 코나드 셀리다 코나드 셀리 요물론이야 요물투 코나드 셀리야 코나드 셀리 요물투야 요물론과 요물투 요물투와 요물론 코나드 셀리 셀리 코나드 나는 캐시야. 아 그래 알았어. 요물투 말이 자기가 2번을 달고 있다고 해서 결코 요물원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말하네. 그럼 맞춰보지 그럼. 얘 말이 원한다면 자기를 요물A라고 불러도 좋대. 아니면 초능력 요물, 왕 요물, 어린이 다이너마이트, 초콜릿 번개, 아니면 뱀. 요물원 말이 자기가 1번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래. 얘네 둘 문제야. 무지 골치가 아파. 그 끝도 안 나는 싸움 그만 좀 해. 누가 1번이든 2번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얘야 컨덱스 제발 이 상자에 손대지 마라. 왜요? 그냥 상자인데.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야. 차원간 순간 이동 기계지. 일종의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입구 같은 거야. 여긴 필리핀제라고 써있는데. 그렇지만 지구의 필리핀이 아니야. 얘야 난 원래 엄한 고양이는 아니지만 이것만은 달라.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 알았지? 내 거야. 이제 그만 좀 싸워라. 멋지다. 자 요물들아 너희들 그냥 그림처럼 서 있기만 할 거니? 자 엄마 옷이다. 바 깨끗해졌지? 소파는 어떡하고요? 어느 소파? 깨끗한 거 아니면 얼룩 송아지 같은 거? 이거 맞잖아. 네, 쟤네들이 온 집안을 망쳐요.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열 좀 받았을 거야. 야! 크론다이크! 이 상자 자물쇠 어디 갔는지 혹시 아는 바 없냐? 개목걸이에 달려있어요. 내비지?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쟤들은 청개구리처럼 말하면 늘 반대로만 해. 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해요? 정말 짜증나.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 난 안다. 잡아 잡아봐. 준비하고 공격. 얘들아 우리 강아지 던지지 마. 던진다. 네빈즈도 없어져 버렸어. 셀리, 커자. 저 뚜껑을 닫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 저 봐, 벌써 들썩대잖니. 닫히진 않아요. 자물쇠가 있어야만 돼. 어서 개 목걸이에서 자물쇠를 빼서 이걸 채워야 닫힌다고. 안 그러면 순식간에 이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어서 나가서 걔를 찾아야 돼. 절대 불가능해. 셀리 파티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래 맞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하자. 집안을 봐. 엄마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네빈즈를 데려다가 이 상자를 잠궈야 돼. 그냥 엄마한테 전화 걸자. 가서 걔를 찾아야 된다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지. 그래요? 그래. 뭐냐 하면 살인이야. 그게 아이디어예요? 아니야. 너희 둘이 나쁜 의견만 내길래 나도 해본 거야. 어, 안 되나? 도대체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럼 나가서 걔를 찾아오자. 이제 무겁고 꼼짝도 안 할 물건으로 그 상자를 눌러놓자고. 됐어.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야. 가자 얘들아, 어서 가, 가, 가. 네. 당신들 또 뭐야? 이거 보세요. 내 텔레비전을 가져가겠다. 어, 틀림없이 돈 냈는데 수표가 묻어났는가 봐요. 자, 크레딧 카드 줄게. 어, 유효 기간이 지났네. 에? 어, 이봐요. 목에 자물쇠를 달고 네빈지는 계속 달려갔다. 사악하고 교활한 레리의 음모는 전혀 모르는 채 말이다. 조앤 월든 부동산입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어, 나야 조앤. 애들이 걔를 또 풀어놨어요. 설마요. 걱정 말아요. 내가 잡아올 테니까요. 사관학교 보내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모르겠어요. 콘라드도 당신 같거든요. 걔는 아주 예민해요. 으흠. 아,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걔를 찾아서 그곳으로 갈게요. 저기 네빈지가 있어. 숨어 있어야 돼. 뭔가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어, 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 니네 엄만 해고당할 거고 그럼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겠지? 나 정말 싫어. 날 거리에 나앉게 하지 마. 난 세상을 잘 몰라. 너무 건조해.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건 너무해. 그만해. 너무해 정말. 다시 변기 속으로 돌아가고 싶냐? 바깥 날씨가 엄청나게 좋은데 집에 못 하러 있어. 고마워. 자, 얘들아 저리 좀 비켜다오. 이 울타리 나같이 반사신경이 뛰어난 고양이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럼 시작한다. 어? 어, 아, 좋아. 내가 나는 걸 봐라. 조금만 더 올려봐. 공주님이 전혀 힘을 안 쓰네. 반사신경이 뛰어났다더니 대체 이게 뭐야? 투덜대지 말고 힘 좀 쓰셔봐. 자, 밀어. 좋아, 네빈지. 죽을 시간이다. 밥 먹고 달아나잖아요. 지저분해. 미안해, 괭이야. 자기 사람이야. 어서 와요. 저기 있다. 생일 축하한다, 드니즈. 드니즈? 생일 축하한다. 다 내가 안내들이야. 제니도 있고 엘렌도. 근데 드니즈가 난 초대 안 한 거지? 신경 꺼. 어서 네빈지나 잡아서 가자. 자, 얘들아 밖으로 나가자. 개 숨으세요. 들키겠어요. 어서요. 모두 다 함께 때리자. 자리들 좀 비켜봐. 캣은 이제 죽은 몸이야. 나도 하나 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저 조인이에요. 애들 잘 있나 싶어서 걸었어요. 어때요? 걔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작은 천사들이에요. 고마워요. 그럼 가능한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 끊을게요. 안녕. 저와 제군들, 목표물이 요 앞에 있다. 어서 빨리 잡아내서 없애라. 뭐요? 잡아서 구하라고. 말이 잘못 나왔나 봐. 미안해. 오우. 날 초대하지 않은 게 믿어지지 않아. 예! 외로운 공주, 혼자 살다 혼자 죽어. 그래. 제발 개 좀 데려오자고요. 개 좀 데려오자고요. 개 좀 데려오자고요. 난 몰라. 망했다. 아니야, 멍멍아. 혼나봐라, 컨나. 너 될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상자 닫힌 영 틀린 거야. 이제 난 그 말썽꾸러기 사관학교에 꼼짝없이 가게 생겼어. 내 차를 타면 되잖아. 차도 있어요? 물론이지요. 우와, 정말로 멋있네요. 이건 자동차 덮개란다. 이게 진짜야. 초호화판 사방팔방 달려라 붕붕이. 내가 부르는 애칭은 느림보예요. 느림보라고요? 그래, 느림보. 그래도 지난번 차 이름보다는 나. 그건 초특급 수력 이동 자동차였거든. 그럼 애칭은 초... 느림보한테 가자. 안전띠매, 우린 저 개를 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고 잡아서 없앨 때까진 절대 포기 못해.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 물론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무튼 명심해둬라. 느림보보다 더 빠른 건 없어. 말해놓고 보니 말이 좀 안 되네. 너희 좀 봐. 좋았어. 떠나보자. 안내지도 됐고, DVD, CD 됐고, 덴마크 동물원에서 온 고릴라는 됐고. 사이렌. 뭐야 뭐? 사이렌? 빨리 가자. 운전 좀 제대로 해라. 혼나봐라 콘나들 혼나. 오! 아! 아! 아우! 나 먹을 게 오줌을 쓰면 어떡하니? 나중에 시간 내서 혼내줄게. 저기 간다. 그래, 좋아. 알았어. 콘크리트, 네가 해. 정말이에요? 모르겠어. 내 몸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목소리는 아주 작고 대신 내 몸속에서 아주 큰 소리가 외치기를. 12살짜리한테 운전하게 해. 자, 밟아. 생각이다. 안 돼! 둘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운전을 해! 그건 그래. 그럼 셋이 하자. 브레이크는 어딨어요? 기다려봐. 브레이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였나? 어? 아, 이게 뭐야? 로드 아일랜드 버럭판이네. 저거 아주 드문 건데. 에어백 기본이야. 나 방금 오줌 쌌나 봐. 다시 하면 안 돼요? 야, 저기 있다! 레리 아저씨가 엄마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서요, 켄! 어서 온다! 가자, 있잖아, 레비즈. 널 또 내보낸 걸 알면 조앤이 콘라드를 내보낼 테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지? 레빈즈를 데려다 자물쇠 찾아야 돼! 어떻게 할 건데? 걱정 마, 나한테 세 가지 계획이 있어. 계획 A, 깨끗한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건 했고, 계획 B, 더 이상 고생 말고 아이들을 버린다. 그거 괜찮네. 또 하나는 뭐예요? 계획 C, 아주 못된 엄마 애인을 골탕 먹인다. 글쎄, 난 계획 B가 좋은데. 캣! 알았다, 알았어, 계획 C. 네 녀석들. 아! 실례합니다. 제 청원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예. 전에 베끼지 못해 이 괴상한 인간아. 인간들이 산성 방귀를 끼는 줌지 제로를 막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 대체 어떻게 해야 내 앞에서 까지겠어? 그냥 두 손으로 잡아야 잡히는 이 큰 펜으로 청원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예. 알았어요. 개 좀 들어줄래? 됐어. 그러죠. 난 개라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개자도 안 쓰는 건 개자 다음엔 주로 욕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미국 개는 들어드릴게요. 예, 이 개는 왠지 정이 가네요. 네. 잠깐이에 그 미국 개는 얼마입니까? 개! 어서요! 아니, 잠깐! 가자! 이리 들어와! 돌아오지 못해!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자, 어서 가자! 됐어! 아하, 좋아! 어서 들어가! 자, 들어가!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들어가! 어서! 안에 조심해! 오! 오, 미안! 그래, 저쪽! 예! 오! 멋진데! 찾았다! 저기 왔어! 아, 내 모자! 가! 가! 가! 어서! 어서 가자! 내 꼬리! 내 꼬리! 잘 보고 운전해! 찾았으니 어서 집에 가요. 진정해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이런. 또 왜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아까 나오면서 모자가 바뀐 모양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내 모자가 없으면 난 그저 키 크고 실 없는 말하는 고양이에 불과해. 조앤, 애들이 미친 듯이 온 동네 헤집고 다니고 있어요. 어허. 정말이에요. 모자를 썼는데 털이 많이 난 괴상한 남자랑이에요. 일단 집에 가보면 내 말이 사실인 걸 믿게 될 거예요. 어서 서둘러 집에 갑시다. 끝났어. 우린 죽었다. 다 내 잘못이야. 바보 멍청이야. 왜 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 그거야 거꾸로 하기. 야 요물들아 우리 도와주지 마. 제발 나타나서 우리 집에 가는 거 도와주지 마. 아저씨 찾아나. 어쩜 그렇게 똑똑하냐? 그래서 누가 집에 먼저 가느냐 경주가 시작됐다. 꽉 잡아. 엄마보다 먼저 집에 가야 돼. 하지만 집에선 상황이 갈수록 태산이었다. 어서 얘 요물들아 우리 엄마 집에 빨리 가는 거 방해하거나 그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밤 파티를 망쳐서 절대 안 돼요. 이런 죄송합니다. 속도 위반인가요? 미안하지만 자동차 등락증 좀 보시다. 미카니카 당신 마구마구 이뻤다. 아니 저 내 차. 조엘 우리 빨리 가야 되겠어. 제발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해요 급하게 집에 가야만 돼서. 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집에서 만나요. 너들까 이 녀석들아. 하하 너 이제 딱 걸렸들. 어서 돌아가. 진짜예요. 들어가면 후회할 거예요. 난장 팔릴 거예요. 이런 셀리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아수라장이었는데. 나도 몰라. 왜 내가 제치길 하지? 나 때문이야. 넌 거대한 고양이 사람 살려! 이런 세상에 저건 엄마 요리 책들이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여긴 너무나 어수선한 곳이야. 그래 일종의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까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한 거였어.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오늘 오는 손님들한테 평생 못 잊을 추억이 생기는 거고. 상자 빨리 닫아야 돼. 어서. 알았어.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고.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지만 너희 세상과 우리 세상이 합쳐지면 이렇게 어수선해져. 빨리 날 따라와. 예! 캐, 어떻게 상자를 찾아요? 글쎄 말이다. 나도 그걸 모르겠네. 그래도 날 믿더라고. 콜 아줌마는요? 이리 온다. 시간 맞춰서 왔네. 예! 우리 지금 콜 아줌마를 탈 거예요? 물론이지. 상자 찾아내려면 할 수 없어. 이거 재밌겠다. 손잡이를 꽉 붙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식당입니다. 우와! 여기가 식당이야? 그래 저기 봐. 샨들리에. 저기 화장실인가? 당분간은 참는 게 좋을 거다. 응가하다가는 완전히 엉덩이가! 이거 진짜 신난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탈 것 같아! 이런데 말이냐? 유니버설 스튜디오? 까꿍! 그래. 환부인 왼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가야 되는데. 아사! 아사! 환부인 익스프레스. 여기가 어디지? 아마 거실일걸? 이런, 난 눈 감고 찍었잖아. 줄 길지 않으면 우리 가서 다시 한번 탈래? 상자예요! 이런. 상자만 닫으면 집이 전처럼 돌아올 거야. 자물쇠는? 여기서! 가자! 어서! 우리가 해냈지. 해내길 뭘 해내요? 완전히 엉망이 됐어. 상자만 닫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요? 테니스 칠 사람? 새곡 냄새 정말 좋다. 그래. 그 모자 다시 마술을 해요? 익! 이르렀잖아. 비밀이 탈로란네. 탈로란 말이 너희들한테는 조금은 어렵지. 먼저 써보는래? 그럼 모자 바뀐 거 거짓말이었어요? 맞아요. 다 내 작전의 일부지. 작전의 일부라니 무슨 소리예요? 전부 다요? 맞아요. 집이 엉망이 된 것도? 맞아요. 걔를 데려간 것도? 맞아요. 꼬리 자른 것도요? 아니요. 내가 상자 열 것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런 것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열어볼 건 뻔하잖아. 자, 셋이서 정답게 테니스 쳐볼까? 미안.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캣, 당장 여기서 나가요. 난 그런 게임은 몰라. 게임 아니에요. 게임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넌 오늘 재밌게 놀고 싶어 했잖아. 여길 보세요. 맞아요. 노는 건 좋지만 어떻게 노느냐를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해선 안 될 일을 했어요. 자, 나가요. 수지? 크로멜. 제발. 나가요! 아주 잘했어. 이럴 때 거봐 내가 뭘 했어 하긴 좀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걸레랑 양동이 가져올게. 오빠는 엄마가 화 좀 가라앉을 때까지 딴 곳에 숨어 있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야단 맞을래. 얘 곧 엄마 오실 텐데 위층에 올라가 있어. 위층에 안 갈래.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 왜? 그 이유는 하나, 계단이 없어졌고, 둘, 나도 오빠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같이 야단 맞자. 고마워, 셀리. 그건 그렇고, 오빠는 참 좋은 오빠야. 되게 기분 좋네. 어쩜 우리 둘 다 사관 학교에 가겠다. 드디어 오셨나 봐. 간 줄 알았냐? 섭섭했었지. 아직 내가 부를 노래 한 곡 남았어. 다 반성했을 테니 놀라지 말아줘. 자, 사인을 했던 계약서를 읽어주겠다. 좋아. 제 파랑 93조에 딸려있는 834항목에 따를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 콘라드 별명 콘크리트가 상자를 연다면 몰라 열 줄 알았지만 계약은 그 순간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셀리와 콘라드가 잘못을 반성하면 계약은 다시 성립하게 된다. 난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게임이 남은 셈이네. 일명 집안 대청소. 얘들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저분한 거 원래대로 돌려놓기 기계란다. 지원 돌기? 맞았어. 청소하는데 최고야. 좋아요! 이 커튼은 한물 갔다 돌아온 유행이야. 좋아 좋아. 돌려 돌려. 좋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집도 다 청소했고 심지어 이 영화에 걸맞는 음악까지 다 마련해놨어. 중요한 일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하나 남았어. 정상. 이제야 모든 게 정상이구나. 근데 넌 아직도 담배 너무 많이 피우는 걸로 나와. 넌 음료수 좀 줄여야 돼. 캣, 오늘은 말이에요, 정말로?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모든 게요. 콘라드? 셀리? 안녕. 캣! 캣! 잠깐만요. 가지 마요. 어? 제발 엉망진창이 아니길 바래. 엄마 왔어요. 안녕. 안녕. 월든 부인 일찍 오셨네요. 애들이 정말 천사예요. 고마워요, 칸 부인. 안녕, 조엘. 어? 로렌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쟤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순락질 아이들이 집을 다 망가뜨렸어요. 집이 막 움직였었어요. 벽은 종이로 만들었고 난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그 커다란 고양이! 커다란 고양이! 말 좀 해! 아저씨, 그게 뭐예요? 엄마가 아저씨 미친 줄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아저씨 말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조앤,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당신도 당신 아들이 어떤 애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대체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맞아요. 난 콘라드가 어떤 애인지 잘 알아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네. 늘 자기 멋대로고 네. 때로는 머리가 위로 뻗치게 만들어요. 네! 네! 네! 하지만 아주 착한 아이예요. 난 우리 아들을 믿어요. 이제 그만 나가줘요. 아니, 조앤... 조앤, 조앤, 조앤, 조앤, 조앤, 조앤.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조앤, 조앤, 조앤, 제발요. 사장님? 오! 또 악수할 뻔했네. 파티나 즐기세요. 험버플루 사장님? 조앤, 파티도 성공이고 집도 험잡을 데가 없네. 정말 축하해요. 꿈따라 꿈따라 꿈따라 꿈따라 꿈따라. 엄마, 네가 만든 컵케이크 제일 인기야. 대체 뭐로 만들었니? 엄마, 아무거나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래, 너희들 오늘 뭐하고 지냈니? 뭐하고 지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고마운 고양이 덕분에 가족이 하나가 됐다. 그 고양이는 매력적이고 대담하며 재치있고 교양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하고 멋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친근한,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인재였다. 오! 안녕? 난 그냥... 난 이만 가봐야겠네요.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 얘들아, 어서 와, 빨리 가자. 우리 다 할 일이 또 있던가? 너희들도 추억하고 싶지 않니? 하와이는 어떨까? 난 하와이가 좋아. 근데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너희들이 못 가는 곳도 있다. 세상 다 그런 거야. It's Jay.